동화 한국어 버전 초록 기사. 옛날 옛적에 카플론이라는 나라에 더스터 왕이 있었어요. 더스터 왕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왕이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레이첼이었어요. 레이첼을 보는 사람들은 레이첼이 크면 그녀를 낳고 죽은 엄마처럼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레이첼은 엄마를 그리워했고 왕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왕은 딸을 가여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의 궁전 근처에 트리쉬라는 여인이 본타라는 딸을 데리고 이사를 왔어요. 본타는 레이첼 공주와 또래였어요. 레이첼과 본타는 금세 친구가 되었고 트리쉬는 둘을 돌보면서 언제나 궁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트리쉬는 사랑을 담아 친절하게 레이첼을 대했어요. 그렇게 레이첼과 본타는 함께 놀면서 자랐고 레이첼은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레이첼이 정원에서 산책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요. 트리쉬는 옷을 차려입고 레이첼에게 다가왔어요. 어디 가세요? 안녕, 잘 있거라. 난 너를 떠나 먼 곳으로 갈 예정이란다. 진짜요? 그래. 그럼 언제 돌아오세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절대. 안 돼요! 가지 마세요! 그럼 전 어떻게 해요? 레이첼, 나도 정말 마음이 아프단다. 그치만 떠나야 해. 여기 있을 방법은 없나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해. 그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불가능은 없어요. 말씀해 주시면 방법을 찾아볼게요. 네 아버지께서 나를 왕비로 맞아들이시면 여기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 그래요? 제가 해볼 테니 맡겨주세요. 레이첼 공주는 바로 왕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제발 트리쉬 부인과 결혼해주세요. 만약 트리쉬 부인이 이대로 떠나게 되면 전 또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제발 결혼해주세요. 전 트리쉬 부인이 좋아요. 더스터 왕은 안색이 창백해졌어요. 왕은 트리쉬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왕은 세상을 떠난 아내와 딸이 말하는 것은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었어요. 난 트리쉬와 결혼하고 싶지 않구나. 하지만 네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결혼하겠다. 레이첼 공주는 정말 기뻤어요. 고마워요, 아빠. 역시 최고예요. 곧이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렀고 트리쉬는 그렇게 왕비가 되었어요. 궁 내부는 기쁨으로 넘쳤지만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을 통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짧은 시간에 트리쉬는 레이첼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트리쉬는 레이첼을 질투했는데 자신의 친딸이 아닌 레이첼이 왕이 계승자였기 때문이었죠. 곧 트리쉬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레이첼에게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하지 않고 거칠고 잔인한 말을 해댔어요. 네가 입은 옷은 좋은 옷이라고! 그러니 지금 당장 본타 줘! 하지만 전 이 옷이 좋아요. 어쩌라고! 나는 왕비야! 잊지 말라고! 이제 저리 가려무나! 레이첼을 대하는 트리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레이첼은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지만 온종일 방에서 울면서 속상해할 뿐이었어요. 왕은 사랑하는 딸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레이첼을 위해 호수의 섬에 성을 쌓기로 했어요. 이것 좀 보렴. 너만의 성이란다. 왕비에게서 벗어나 여기서 살도록 해라. 여기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거라. 왕비가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줄 테니. 정말 고마워요, 아빠. 매일매일 오겠다고 약속해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딸. 레이첼은 아빠를 껴안았어요. 오랫동안 레이첼은 잘 지냈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졌어요. 어느 날 이웃나라의 전령이 와서 기사와 귀족의 모임에 더스터 왕을 초대했어요. 더스터 왕은 초대를 승낙했죠. 왕은 출발하기 전에 레이첼을 찾아갔어요. 얘야, 나는 기사와 귀족들의 모임에 갈 거란다. 거기에는 너 같은 공주를 위한 멋진 가게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뭐 좀 사다 줄까? 전 필요 없어요, 아빠. 하지만 초록 기사를 만나시면 제 안부를 전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도록 하마. 더스터 왕은 초록 기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지만 더 물어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약속하고 바로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길을 가는 동안 왕은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초록 기사에 대해 물었어요. 초록 기사를 아세요? 하지만 초록 기사를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왕은 레이첼이 초록 기사의 존재를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왕은 레이첼이 처음으로 부탁한 것을 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했어요. 왕은 생각에 너무 빠진 나머지 말이 가고 있는 방향을 몰랐고 이내 자신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울창한 숲속에 와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왕은 계속 길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중 마침내 한 남자를 본 왕은 말을 타고 다가갔어요. 길을 잃었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는 초록기사의 숲이에요. 왕은 기뻐했어요. 초록기사는 어디 있나요? 아, 여기서 가까이 살아요. 행인은 왕에게 길을 알려줬어요. 왕은 고맙다고 하고 길을 떠났어요. 마침내 왕은 바닥이 대리석으로 된 분수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소유한 멋진 성에 도착했어요. 분수의 가장자리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녹색 갑옷을 입은 젊고 잘생긴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왕은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아, 초록기사가 분명하군. 네, 제가 늘 초록색만 입어서 다들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유진이에요. 자네를 찾아 정말 기쁘구만. 나는 기사 귀족의 모임에 가는 길에서 자네의 궁전을 찾다 길을 잃어버렸네. 혹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 딸의 인사를 전해주러 왔다네. 정 당신과 당신의 딸을 만난 적이 없지만 제 궁에서 머무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해가 지고 있으니 지금 숲으로 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왕은 감사해하며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다음 날 아침 왕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초록 기사는 왕에게 보석으로 된 상자를 주었어요. 폐하, 이 선물을 따님에게 전해주십시오. 제 초성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녀를 보러 갈 때 저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녀가 저의 꿈속에서 매일 본 그 사람이라고 확신해서 그녀를 제 신부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기사를 축복한 왕은 선물을 딸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다시 길을 떠났어요. 왕이 궁에 도착한 걸 본 레이첼 공주는 곧바로 마중 나왔어요. 초록 기사를 만나셨어요? 그래, 봤단다.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은 유진 왕자라더구나. 유진 왕자님? 우와! 유진 왕자가 자신을 알 수 있는 이 선물을 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단다. 공주는 초상화를 보고 기뻐했어요. 제가 꿈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빠,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좋아,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야. 하지만 일단 만나보았으면 한단다. 물론 왕비가 절대 모르게 만나야 한단다. 알겠지? 녹색 갑옷을 입은 유진 왕자를 본 레이첼은 실제로 더 잘생긴 모습을 보고 더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유진은 꿈에서만 만나던 레이첼을 실제로 보게 되자마자 자신의 신부가 되어달라고 청혼했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공주는 왕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둘은 서로 껴안았어요. 그때 레이첼은 왕의 충고를 떠올렸어요. 그치만 우리는 결혼식까지 이 사실을 새엄마에게 비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엄마가 결혼을 망칠 거예요.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식 전까지 매일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말이에요. 그러면 새어머니께서도 우리를 알지 못하실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유진은 매일 공주를 찾아갔고 왕비가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걸으며 두 사람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호수 옆을 지나던 처녀가 왕자가 노를 저어 레이첼 공주가 있는 성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소녀는 왕비에게 가서 모든 걸 말했어요. 왕비는 분노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왕비는 마법의 물약을 들고 호숫가의 나무 뒤에 숨어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유진은 평소처럼 와서 레이첼 공주와 함께 해가 질 때까지 하루를 보내고 다시 육지로 돌아가는 배 위에 앉았어요. 유진은 왕비가 노의 손잡이에 마법의 물약을 발랐다는 걸 모르고 노를 잡고 적기 시작했어요. 너무 뜨거워! 유진은 마법의 물약을 손에 묻힌 채로 이마를 닦았어요. 물약은 곧 피부에 스며들어서 천천히 유진의 피부를 초록색으로 바꾸었어요. 궁에 도착한 유진은 몹시 아팠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레이첼은 유진을 그리워했지만 유진은 몸이 아파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레이첼은 모르고 있었죠. 레이첼의 아빠 역시 다른 왕을 만나러 가는 바람에 레이첼은 절망했어요. 레이첼은 열린 창가에 앉아 슬피 울었어요. 그때 작은 새가 날아와서 밑에 서 있던 나무의 가지에 앉았어요. 유진님이 아파요. 당장 유진님에게 가야 해요. 뭐? 그게 무슨 말이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당신의 새엄마가 유진님에게 마법의 물약을 사용했는데 당신의 정원에 있는 노란 약초만이 유진을 구할 수 있어요. 더 얘기해줘, 제발. 유진에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왕궁 간호사의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노란 약초로 수프를 만들어 유진에게 주세요. 유진이 그걸 다 먹으면 금방 회복될 거예요. 다음 날 레이첼은 아침 일찍 간호사 옷을 입고 노란 약초를 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새는 레이첼에게 계속 길을 안내했어요. 궁에 도착하자 레이첼 공주는 유진이 가장 신뢰하는 늙은 간호사에게 갔어요. 저기, 제 이름은 피오나예요. 왕자님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저희 왕께서 보내셨어요. 최고의 의사들도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마법의 물약이 치명적이어서 왕자님이 나을 방법이 없다는 게 정말 슬퍼요. 아, 전 할 수 있어요. 제 약초 수프를 드시면 금방 나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다른 방법이라도 있으신가요? 늙은 간호사는 시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허락해 주었어요. 좋아요. 왕자님의 방에 수프를 가지고 가세요. 레이첼은 병든 유진에게 직접 수프를 먹였어요. 수프를 다 먹인 레이첼은 밖에 나와서 낫기만을 기다렸어요. 곧 유진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잠시 후 완전히 나았어요. 유진이 깨어나자 레이첼은 젊은 간호사에게 빈 수프 그릇을 주며 방으로 보냈어요. 누구시죠? 혹시 저를 치료해 주신 분이신가요? 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레이첼이 가르쳐준 대로 말했어요. 당신의 신부가 되고 싶어요. 미안하지만 제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에게 있고 그 사람은 궁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레이첼은 그 말을 듣자마자 유진의 방으로 달려가 유진을 껴안았어요. 젊은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떠났어요. 유진은 레이첼을 보고 기뻤지만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일입니까? 레이첼은 유진에게 새엄마가 유진을 아프게 하기 위해 마법의 물약을 사용한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아,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내 사랑. 당신이 무사해서 기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로를 껴안았답니다. 두 사람은 곧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더스트 왕은 기뻐했어요. 왕비와 왕비의 친딸은 왕국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유진 왕자와 레이첼 공주는 레이첼 공주의 궁에서 살면서 더스터 왕을 도와 왕국을 통치했어요. 세 사람 덕분에 왕국의 백성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